우리 7월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첫 주일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호 준비. 아이고야. 제가 12월 달이 돼도 이게 되려나 제가 조금 걱정스럽긴 한데 제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구호 준비.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아멘. 지금 그 톤보다 3분의 1만 올리셔서 한번 하시고 한 번 더 하실 텐데 그때는 3분의 2를 조금 더 올리셔서 조금 더 좀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7월달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구원은 좀 의미가 남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6월 이제 절반을 다 이제 뒤로 물려내고 이제 새로운 이제 절반의 시간을 시작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또 한 번의 우리의 다짐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백으로 우리 이 구호로 우리 믿음을 다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구호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아까부터 3분의 1 올라갔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아멘. 근데 옛날에 데모 다 안 해보셨죠? 다 데모를 해보시면 이렇게 가만히 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면 말씀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주의를 성수합니다. 우리는 새벽을 깨웁니다. 이렇게 다 데모를 안 해보셨구나, 그쵸?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마지막입니다. 구호 준비.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아멘. 이제 좀 예뻐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설길 걷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제 영적 상태를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제가 어떻게 믿음의 길 걸어가야 할지 제게 좀 알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첫 번째 제 마음속에 주신 감동은 너는 말이 너무 많다. 제가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제가 말을 좀 줄이고 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마음의 응답을 좀 했습니다. 두 번째 주신 감동은 왜 너는 그렇게 불평이 많네.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응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불평을 좀 줄이고 더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을 더 많이 고백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신 감동이 너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좀 더 기뻐할 수는 없겠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좀 더 기뻐할 수 없겠네 하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에 걸어가는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아 이것이구나 하는 다시 한번 결단을 하는 산책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 또 감사 또 기도하려고 하는 우리의 영적인 그 능력, 늘 그 은혜 안에 다스림 받을 수 있는 우리 만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저에게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우리 같이 한번 자비 계신 분들과 한번 영적 교제 한번 잠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할게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문학을 하는 작가의 유형에는 두 가지 유형의 작가들이 있는데 고슴도치형 작가와 그리고 여우형 작가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우형 작가는 세상에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 앞에, 다채로운 일들 앞에 순간순간 반응을 하여서 기민한 발상과 순발력으로 글을 적어내려가는 사람들을 여우형 작가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고슴도치용 작가는 자기 내면 안에 있는, 자기 안에 한번 주어진 자기 심령 속에 꽂혀져 있는 하나의 주제를 붙들고 평생을 파내려가는 작가들을 가리켜서 고슴도치형 작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외골수라 그러잖아요. 외골수에 가까울 만큼 한 가지 주제에 죽음이면 죽음, 구원이면 구원, 사랑이면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에 자기가 깊이 영혼의 힘을 다해서 천착해 내려가서 그 주제에 이닿기 위해서 힘쓰는 작가들을 가리켜서 고슴도치형 작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우형 작가들은 순간순간 새로운 토픽들을 다루기 때문에 이런저런 반짝이는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그 작품이 모든 여러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작품들은 아니고 한 시대를 지나고 나면 기억되지 않는 작품을 남길 수밖에 없지만 반면에 플라톤이나 헤겔이나 도스토옙스키 같은 위대한 한 주제를 향해서 깊이 파고들어갔던 작가들은 한 세대가 그치고 마는 작품이 아니라 모든 세대 속에 끊임없이 반복되고 또 다시 회자되는 그런 주제를 다루는 작가들로 우리에게 기억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문학의 세계 속에 고슴도치형과 요우형이라는 스타일의 작가가 존재한다면 우리 신앙의 유형 속에도 우리가 분류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반석형의 신앙인이 있고 걸림돌형의 스톰블링 블록이라고 하는 걸림돌형의 신앙인이 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반석형이 좋겠습니까? 걸림돌형이 좋겠습니까? 혹시 걸림돌형이 좋은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시면 예배 후에 저를 개별 특별 면담을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반석형이 좋다는 것을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반석형과 걸림돌형이라고 하는 두 유형은 한 사람 속에 영구히 정형화되어서 굳어져 있는 그러한 형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반석처럼 굳건했던 사람이 때로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걸림돌이 되었던 사람이 온전하게 변화가 되어서 반석이 되기도 하는 그런 패턴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온전한 믿음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하는 것은 이 두 유형의 간극과 오차를 줄여나가는 과정이에요. 이 두 가지는 서로 화해할 수가 없는 두 서로 다른 유형인데 이 두 유형의 간극이 자꾸만 벌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간극과 오차를 줄여나가서 어제는 반석이었다가 오늘은 걸림돌이 되고 또 내일은 반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의 믿음의 오차를 자꾸만 줄여나가는 과정이 우리 믿음의 여정, 믿음의 여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처럼 흔들림 없는 반석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일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제 이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근데 우리 대구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작년, 재작년 얘기 들어보니까 비가 이렇게 쭉 비구름이 내려오다가 대구만 만나면 비켜 간다면서요. 그래서 대구는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그런 지역 같습니다. 그런데 비가 아무리 많이 쏟아질 때에도 반석이라야 또 내려가질 않습니다. 작은 돌들은 이런저런 소리를 내면서 여기저기 치면서 굴러가는 것은 작은 돌들이지만 반석은 굴러가질 않습니다. 여러분, 멋진 폭포가 떨어지는 것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거기에는 반드시 큰 기암괴석 반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멋진 인생의 모습을 연출해낼 수 있는 것도 반석에서 연출이 되는 것이지 자그만한 자잔한 돌을 통해서는 멋진 모습이 연출이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반석이라야 사람과 인생들이 그 반석을 딛고 다음 단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지 조그만 돌을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끄러져 넘어집니다. 콩 조그만한 것 밟으면 넘어지잖아요. 반석은 밟고 그 다음 역사가 전개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건축했던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우리 교회는 밑에 반석이 있대요. 다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지금 어느 교회 다니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다 함께 만민교회 식구들인데 교회 건축할 때 이렇게 파고 내려가 보니까 밑에 반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반석 위에라야 집을 짓든 무엇을 짓든 반석 위에 짓는 것이지 조그만 돌 위에 굴러다니는 돌 위에 집을 세울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설악산에 가면 흔들바위라고 하는 큰 바위가 있는데요, 제가 흔들바위가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속보가 나오더라고요. 흔들바위가 추락을 했다는 속보가 나온 거예요. 제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이 거구들, 큰 등치 큰 사람들이 한 11명 정도가 설악산에 여행을 왔다가 이 가이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게 바위는 흔들리긴 하지만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인 관광객들이 11명 이거 달려들어서 한 덩치가 큰 산만한 사람들이 밀어서 그만 바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밑에 조금 더 읽어보니까 뻥이지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열받았는지 이게 뭐 무슨 글을 이렇게 적냐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만, 뭐 반석이라고 그러고 흔들흔들거리고 반석이라고 굴러떨어지면 그 바위가 아니죠. 그 반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석이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했던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란 말이 케파라는 말인데 반석이라는 말이거든.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너 위에 나의 교회, 내 교회를 너 위에 세우겠다. 그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여러분 옛날 시어머님들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열쇠 주잖아요. 이 열쇠를 아무 때나 주는 것이 아닌데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놀라운 영적인 권세를 신앙 고백하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어 건너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본문에서 해주십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신앙 고백, 컨패션이라고 하는 고백. 여러분 신앙 고백만 잘 해도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교우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도 오랜 시간이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내 안에서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 한 번 때문에 이토록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놀라운 영적 권세를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 풀릴 것이요 네가 여기서 매면 하늘 풀린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평생 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내 가슴속에 건져 올린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불쌍한 신앙생활이 없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컴패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고백을 통해서 역사가 시작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곳에서 한마디 고백이 이루어지면서 없었던 실체가 드러나고 이루어지지 않았던 역사가 그 작은 고백을 통해서 시작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무런 것도 없던 곳에서 우리가 한번 위대한 일을 해보자 약속하고 고백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나라가 통일이 되고 놀라운 일들이 그 작은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마음속에 담겨있던 사랑과 신앙을 끌어올려서 내가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확증해 나가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고백이라고 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던 것을 길어올리고 끌어올려서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저 내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차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땅속에 보면 많은 지하수, 생명수가 고여 있습니다. 근데 땅속에 아무리 많은 강물, 땅속에 지하의 강물이 흘러가고 아무리 많은 생명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파이프를 집어넣어서 건져 올려서 위로 끄집어내지 않으면 그것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땅속에 아무리 많은 기름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 기름을 끄집어 올려서 펌프로 통해서 끄집어내지 않으면 그건 기름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신앙의 고백들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내 입술로 끄집어 올려서 마음속에서 길어 올려서 함께 토해내놓는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은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작은 고백이, 이 단순한 한 문장의 고백이 사도 베드로를 반석되게 했고 그에게 놀라운 영적 권세를 주었고 그가 이 땅에서 물고 패는 풀고 매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입술을 통해서 시인되는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다 이 고백 선명하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과 한 번만 해보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서로 보면서 한번 고백을 보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내어놓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의 축복의 문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이 고백이 놀라운 축복과 구원의 역사가 되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축복과 구원의 능력이 되는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면 충격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반석이라 불러주시고 천국 열쇠를 건네주신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사탄이라 하신 거예요. 너는 사탄이다. 내 길을 너는 막는 자다.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너무 변덕이 심하신 것이 아닌가. 조금 전에 비행기 높이 태우시더니 갑자기 땅바닥에다 이렇게 곤두박질 치게 하시면 어떡하냐. 방금 전에는 뭐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러시더니 갑자기 사탄이라 막 꾸짖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어떡하냐. 이 말씀 저희가 그렇게 묵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말씀이 주는 영적 의미는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본문의 말씀인데요. 아무리 반석과 같은 굳건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그 반석이 반석되는 역할을 하지 못하면 걸림돌이 될 수밖에,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스톰블링 블록,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꾸짖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모순덩어리인지 모릅니다. 인간이 너무너무 모순덩어리입니다. 방금 반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한순간 돌아서고 나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얼마나 모순덩어리인지 모릅니다. 몇 가지 좀 예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어린 아이들 그리고 임산부들이 고통스럽게 고통을 받다가 죽어나갔습니다.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문제의 제품이 독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알면서도 그 제품을 만들어서 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 아닙니까? 자기는 먹지 않는 음식이나 음료수를 만들어서 자기 가족들한테는 먹이지 않으면서 이웃들한테는 막 먹이는 것이 사람들이, 자기는 절대 수술하지 않는 그 수술을 사람들은 불러다가 막 수술을 시키는 것이 이 땅에 의료하는 생명을 책임진 사람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폭스바겐이라고 하는 회사가 독일 자동차 회사입니다. 배출가스 양과 연비를 버젓이 속이면서 장사를 해왔습니다. 발각이 됐습니다. 어떤 나라한테는 12조 원을 배상을 하겠대요. 12조 원,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반성한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는 배상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배상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더 재미있는 것은 이 회사가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이 회사가 차 값을 디스카운트를 얼마를 했어요. 그랬더니 차 판매량이 65%가 늘어나버렸습니다. 이 회사, 이 자동차가 품어내는 이 매연과 가스가 지금 우리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가습기 가스보다 더 나쁘다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값이 떨어지고 나니까 옆에 사람들 다 신경 쓸 거 없는 거예요. 그 차를 우리나라에서 65% 판매량이 최근에 더 늘어난 거예요.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조그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생명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공적 책임성 없습니다. 자기가 조금이라도 이익 볼 수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해도 그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존재, 인간의 모습, 인간의 아이러니한 모습이에요. 옛날 교과서에 월남 이상재 선생님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울고 있는 거예요. 며느리가 너무너무 슬프게 울고 있어서 월남 선생님께서 물었습니다. 아가, 너 왜 그렇게 슬프게 울고 있냐? 무슨 일이 있냐? 물었더니 며느리가 답을 했습니다. 재봉틀이 고장났다는 거예요. 재봉틀이 너무너무 슬프게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재 선생님께서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면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니, 너는 나라가 망했을 때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더니 재봉틀 고장난 것 가지고는 그렇게 슬프게 우는구나.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내 작은 귀 고장난 것 가지고는 그렇게 슬프게 우는데 나라가 멸망하고 나라 팔려간 것 가지고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비상입니다. 뭐 여기저기서 지금 총기 사고가 막 일어나는데 특별히 총기 사고가 많은 나라가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얼마 전에 올랜도 테러 사건으로 49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총기 사고가 크게 일어날 때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총기 판매량이 급증합니다. 이게 아이러니잖아요. 미국에는 여러 가지 박람회가 많이 열립니다만 아주 자주 거대하게 열리는 박람회 중에 한 가지가 총기 박람회예요. 건쇼라고 불러요. 건쇼. 이 총기를 홍보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라. 근데 언제 가장 많이 팔리냐면 총기 사고가 많이 일어났을 때, 그때 최근에도 총기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홍보를 하냐 하면 총기가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렇게 광고를 해요. 총기가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들이 강구하는 것이 그거예요. 올랜도에다 만약 그 DJ가 총기를 갖고 있었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강구를 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이야말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총을 한 자루씩 다 가지고 있어야 자기를 지킬 수 있다. 이것이 총기를 파는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약한 사람일수록, 착한 사람일수록 총기를 가지고 있어야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강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늘 모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윤리학자들이 가장 비윤리적이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가장 많이 교묘하게 어기면서 살아간다. 이 땅의 구원의 통로가 돼야 될 교회가 여러분 교회됨을 잃어버리게 되면 한순간 반석이었다가 한순간 구원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누구를 질책하셨습니까? 누구를 책망하셨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그 당시에 가장 앞선 종교인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질책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후배들 중에 목사가 되겠다고 찾아오는 후배들 있으면 웬만하면 목사하지 말라 그럽니다. 웬만하면 목사하지 말아라. 저는 우리 교회도 좀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어요. 웬만하면 장로님 하지 마십시오. 웬만하시면 권사님도 너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안수집사님 되겠다고 너무 막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걸 하지 않으면 죄가 안 되는데 이걸 받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무거운 직을 왜 그렇게 애써서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 직을 왜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안달이십니까? 그럼 그거 할 게 아니에요. 웬만하면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가 칭찬받는데 왜 그 어려운 직을 감당을 해서 하겠노라 그래서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질책들을 그 뻔히 알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근데 왜 그것을 구태여해서 지금까지는 반석처럼 살아오다가 왜 걸림돌 되려고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참 모순덩어리예요. 내가 반석이었는데 왜 걸림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너는 반석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맡긴다. 내가 네가 이 땅에 매는 것 내가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이 땅에 풀면 내가 하늘에서 풀어줄 것이다 하는 이 영적인 비밀과 영적인 주권만을 굳게 붙들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조금 전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이 너무너무 기쁘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비밀을 내가 너에게 밝혀줘도 되겠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항변한 겁니다. 항변했습니다. 예수님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Peter took him aside. 베드로가 take aside라는 말은 끌고 갔다 그 말입니다. take aside. 벽에 밀어붙였다 그 말이거든요. take aside. Peter took aside him, him aside. 예수님을 밀어붙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하면 Begun to reprove him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reprove라는 말은 질책하다, 꾸짖다, 책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책망했습니다. 예수님 한쪽으로 밀어붙이고 나서 강력하게 붙들고 나서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그 일이 반석인 베드로에게 일어났으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믿음의 여정이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수준 속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위에 세워지는 은총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의 일이 중요해요. 이 땅에 우리는 이 땅에서 발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일들은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영원한 관점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스톰블링 블록,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그 능력을 얻지를 못합니다. 이게 너무나 패러독스요, 역설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추구해 나가는 자들이 이 땅에서 영광과 능력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것들이 주된 것인 것 마냥 그렇게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를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었느냐? 그럼 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너희의 마음의 세팅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위에 있을 때에는 너희는 사탄과 동일한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의 이 강청은 예수님을 위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막아서는 일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고난받는데 왜 거기에 올라가십니까? 만류했지만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가 예수님보다 앞서가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만민교회의 모든 믿음의 궤적은 우리가 앞서고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뒤따를 수 있는, 앞서가신 예수님을 온전히 순종하여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온전한 궤적을 그려나갈 수 있는 이 재단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반석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와 성도 하나님 앞에서 반석이 되어야 하나님 그 놀라운 영광의 일들을 함께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시는 영적 반석들로 주님 앞에 그렇게 영광스럽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모든 인생과 모든 믿음의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